예,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역대하 19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 왕의 일생을 평가하고 또그 일생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역대하 18장에 보면 그가 여러 가지 선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었지만 큰 잘못을 하나 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아합 왕의 가문과 자신의 자녀가 결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돈지간이 되어지고 결국에 그일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쟁에까지 나아가게 돼서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일들, 그리고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것들을 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에 보면 그 뒤에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자신의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왔을 때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 말하였다라는, 그러니까 오자마자 어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왕을 책망하는 말이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도왔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선견자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단지 책망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왕이 선하게 행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왕이 아합 왕의 가문과 함께 사돈이 되기 전에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다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참 귀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나중에 잘된 인생을 살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미 본 대로 역대하 18장에서는 아합 왕과 함께 남북 이스라엘의 왕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20장에는 이 여호사밧 왕이 여러 나라의 왕들이 그의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패로, 패배로 시작되었던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고요. 그의 인생이 초반에는 뭔가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 오늘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중요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왕에게 선지자가 지금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왕에게 오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어요? 그의 죄를 책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듣기 좋은 얘기였을까요? 듣기 싫은 이야기였을까요? 듣기 싫은 이야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 이럴 때꼭이 얘기를 해야 되나. 나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이럴 때는 좀 위로의 말, 고생하셨다. 하나님의 종이 와서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그의 잘못을 아주 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왕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고요. 이 선견자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역대하 18장에 보았지만, 아합 왕의 잘못이 무엇이었어요? 자기에게 옳은 말을 하는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감옥에 집어넣고, 나에게 나쁜 소리를 했다라는 이유로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왕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에게 선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았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를 지적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했던 일들을 칭찬하시는 것은 그냥 칭찬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찾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4절 이후에 보면 그가 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쪽 유다 자신이 다스리는 땅을 다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통치 기간에 많은 일들을 애쓰고 살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에서 전쟁에 실패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승리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역대하 18장과 19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분명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자신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마음으로 들었느냐가 인생을 가르더라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아합왕은 자신에게 들려진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려준 건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까? 미워한다는 증거입니까? 사실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경고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이 선지자는 나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되어져요? 아합왕과 전혀 달랐던 것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그가 아합왕과 어울리며 여러 가지 실패에 빠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름 노력했었고요. 오늘 19장에도 보면 선지자 예후가 그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자신의 귀에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으냐 아니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 음성이 나를 살리는 음성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예전에 부목사 시절이 그리고 또 전도사 시절이 그립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저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 제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뭐 꾸짖음도 주시고 무언가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당장은 듣기 싫은 것 같지만 지나보면 그게 나를 살리는 소리인 거예요. 어느 순간 담임 목회자가 되면 사람들 중에서 저에게 막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이렇게 해라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이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아내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내도 잘 안 하죠. 뭐 아내가 무슨 저한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듯이 잘못한 거 혼내겠어요. 또 교인들 중에도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또. 그래서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될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그건 좀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살리시고 더 잘되는 인생으로 패배했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갔던 이유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며 그가 불의의 사람과 어울리다 불의한 가운데 인생을 마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 그의 인생을 기록할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에게 들려지는 책망을 그가 자신을 살리는 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면 그 음성이 나를 아프게 하는 소리든 내 귀에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음성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4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이제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의 인생의 통치의 기간에 중요하게 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민간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부엘세바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유다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왕의 사역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5절부터 보면 온 나라의 재판관들을 세우는 거죠. 재판관들. 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혼자 하려고 해요. 나는 혼자 하는 거 잘하는데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예.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다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19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재판관들을 곳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해 보면 8절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더 많은 제사장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먼 데는 왕이 사람들을 세우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만은 자기가 다 다스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8절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더 많은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그들 앞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보세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재판의 목적을 알려줘요. 너희 재판관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재판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하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래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또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할 때에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지 너희가 뭐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이 아니라요.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 옆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라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대리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하게요.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율법이 그들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재판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 옆에 계시다는 것들을 알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너희들 불의하게 행하지 말고 치우침도 없이 뇌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여호사밧이 그의 인생에 결단한 것이 있어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알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들을 재판할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 특별히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역대하의 이야기들은 주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알아보면 그 왕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요.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한 왕들이에요. 선한 왕과 악한 왕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세상의 기준에서 마음이 착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았는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뭐하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죠. 다스린다는 건 그들이 왕 같은 권세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자신이 무엇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야 돼. 그 기준의 원칙이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이 왕이 되기로 선택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의 인생에 그가 사실 초기에는 잘못된 사람과 어울리고 또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의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결국에는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고요. 그 죽음의 위기에 우리가 어저께 보신 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자신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기의 실패의 순간 자기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사밧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내가 할 일은 내가 왕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어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는 재판관들을 막 세워갔던 것이. 이것이 겸손함이죠. 예,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엔 겸손함이구나. 사람을 세우는 것도 겸손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겸손함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선지자가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보면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많이 있었죠. 그죠? 문제는 잘못된 선지자들도 많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역대상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열왕기의 말씀에 보면 아하방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진짜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음성을 안 듣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귀에 들려져도 자기가 듣지 원하는 말씀은 감옥에 가두고 그 왕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졌다고 다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을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 앞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여러분 살아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돼요. 여호사밧 왕에 보면은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 역대하 18장 19장 20장에 보면 그의 인생에 잘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세워가는 일. 내가 모든 일을 해야 돼. 내가 모든 통치를 해야 돼가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재판장들에게 사람을 위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할 것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는 재판관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져서 불의하지 않으려고 치우치지 않으려고 뇌물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말씀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 월요일날 새벽 예배하지 않지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가장 위기가 되어져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3개국이 어떻게 보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를 위대한 승리로 일으키시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여호사밧의 인생의 이야기예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이렇게 한 부분을 듣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요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이런 그 피자 이 상자각을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피자 상자각을. 가져와가지고 미국 사람들 피자 딜리버리 잘하니까 한국 사람들 짜장면 시켜 먹듯이 여러분이 상자 무슨 상자인 줄 알지 않냐? 예, 피자 상자 아니냐? 피자 상자가 참 나름 중요하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피자 딜리버리를 시켰는데 그 피자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상자가 없다고 상자 안 가지고 오고 아주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피자인데 그걸 손 위에 들고 왔다고 생각해 봐라. 그러면 그걸 누가 먹겠냐? 아무리 비싸고 좋은 피자라고 그래도. 그런데 상자가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너무 비싼 상자를 쓴다든가 상자가 나름 중요하다고 그래서 막 피자는 뭐한 10불짜리인데 이 상자는 막뭐한 10불짜리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누가 또사 먹겠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피자의 상자는 피자를 돋보이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피자를 안전하게 배달해서 사람들이 피자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막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자 상자는 3센트도 안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중요하고 피자 상자가 있기 때문에 피자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피자 상자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 예. 피자 상자가 갖춰야 될 거는 자기의 값을 높이려고 하면 안 된다. 피자 상자가 너무 비싸지만 안 된다, 주인도. 피자 상자는 그냥 피자 상자로서 깨끗하고 자신을 비워내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피자 상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높아지기 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복받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복받기 위한 이용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받기 위하여 사는 인생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귀한 인생이 되어졌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여호사밧이 한 것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살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의 모습대로 치우침 없이 뇌물도 받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다 다스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서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단한 것이에요. 우리가 값어치가 비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3센트짜리도 안 되는 상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면 우리가 귀한 사람으로 이 땅에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비어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보면서 많은 또 공감도 하고 은혜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영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들도 먼 데서부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교우들에게 보여낼 수 있는 언어 표정, 말씀, 사랑, 섬김을 보여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은혜. 그래서 여호사밧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굳게 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서는 인생. 때로는 실수하지만 때로는 실패하지만 말씀 가운데 겸손히 서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